벌써 2시 낮에 깼지만 뭐건지 침대 묶였네 떨린 맘에 문 열어봤는데 전화 온 건 두 개 없으면 오픈이네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가는 이유 남채우려네 우유 유빵과 우유 초코파일 깨로 내 배를 꽉 채워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지네요 I say I need you 아직까지 영상 이렇게 잘못된